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을 읽고 3부를 방송하겠습니다. 현미 통곡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통곡물을 어떻게 드시고 있는지 선생님의 경우는 어떤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원래 밥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먹어도 그냥 간편하게 찌거나 구울 수 있는 고구마 아니면 단호박 이런 걸로 이제 식사를 대체했던 적이 많았죠. 워낙 그런 걸 또 좋아하기도 하고 정말 현미는 아예 생각도 못했었고요. 저는 밥을 잘 챙겨 먹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특히 그러니까 통곡물을 먹지 않았죠. 거의 빵도 먹고 했는데 뭐 통밀빵 이런 건 전혀 눈에도 안 들어오는, 왜냐면 맛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뭐 찾아도 크림빵 종류 이런 걸로 찾아서 먹었지 막 이런 거는 생각도 못했는데, 유기농 문화센터에서는 꼭 현미밥이 나오잖아요. 현미밥과 각종 나물반찬이나 채소반찬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현미라는 거를 거의 처음 접해봤다고도 할 수 있죠. 신기했고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 현미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현미를 먹은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맛을 알아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유기농 문화센터라는 곳이 의미가 되게 깊은 게, 일단 최소한의 기름 그리고 거의 조미료가 없죠. 뭐 간장, 된장, 고추장이란 전통장들 소금까지 이렇게 해서 그걸로만 사용해서 재료의 정말 고유한 맛, 맛있는 맛을 뽑아내는 이런 게 되게 이제 막 그렇게 입맛이 변하고 있어서 되게 좋고, 그래서 여기 나온 7번 개명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죠. 솔직히 통밀보단 현미가 더 훨씬 좋겠지만 정제된 백미나 이런 흰 밀가루 특히 그런 것도 피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현미를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현미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현미를 먹으면 백미가 정말 맛없으실 거예요. 되게 현미가 고소하고 모든 맛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단맛, 고소한 맛, 감칠맛까지. 그래서 밥에 김을 싸 먹어도 아주 맛있는 그런 현미예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현미 맛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농 문화센터에 오시면 현미밥이 있습니다. 네. 이 골드웰 의사 선생님은 정제된 곡물은 무조건 다 네. 먹지 말아야 된다. 특히 가루식품은 그 무엇이라도 다 피하고 그 가루식품을 만든 파스타, 빵, 국수, 라면, 그리고 네. 좋아하는 베이글. 네. 이런 것조차도 정제된 곡물로 된 거는 무조건 다 제외를 시켰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그 통곡밀은 통밀도 포함을 시키지만 기장, 수수, 보리, 귀리, 뭐 메밀 네. 또 한편으로는 옥수수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네. 통곡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에는 아, 야생쌀도 네, 있어요. 네, 우리나라는 봤어요. 이제 그럴 만한 땅 덩어리가 없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 땅이 넓으니까 뭐 야생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한겨울에 엄동설하네. 네, 살 수도 없지만 우리는 벼베기를 하잖아요. 네.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네. 싹 다 없애지만 그것들이 만약에 월동을 한다라면 그 다음 봄에 살아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월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야생쌀이라는 재밌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여기서 선생님은 그래서 그런 그 현미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든 파스타, 네. 국수 뭐 이런 것들은 다 먹어도 좋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되는 게 선생님 책을 보면서 정제된 가루는 밀가루든 그 이제 국수든 라면이든 베이글이든 다 먹지 말아라 하지만 통곡물로 만든 그런 네. 것들은 먹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네. 선생님은 항상 그 무엇이 됐든 설탕이 범벅이 된 거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탕 범벅인 건 이 책에서 안 좋죠. 예, 예. 설탕 버무림 안 좋죠. 그래서, 예. 그래서 시리얼,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인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도 이제 밥 대신 시리얼, 우유에 밥 네. 시리얼 타서 먹는 사람들 많은데 거의 이 선생님의 이 12개 명으로 하면 그분은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을 먹고 치즈를 하나 먹는 분은 그냥 심장 질환으로 그냥 꽃장 걸어가신다는 게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선생님은 네. 시리얼에 설탕 버무림 되어 있는 것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아, 그 제 동생이 네. 아침에 꼭 우유에 그 코코볼을 꼭 말아서 아, 먹고 예. 가거든요. 선생님이 말한 개명을 네. 아주 그냥 꼬박꼬박 아주 어기고 있어요. 네. 아주 다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네. 제가 당장 전화를 해서 네 그런 거를 피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데 강요를 이렇게 저는 뭔가 강요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다더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말하지만 괜찮다라고 말하면 그 뒤에 제가 강력하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강요를 하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족들한테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이런 거 안 먹도록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참 힘드네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채식인이다 이렇게 하면 가족을 설득하고 가족을 이해시키는 데 제일 어려움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좀 들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은 정서라든가 모든 상황이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치관, 룰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안 좋은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너에게 해로울 수 있어라는 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서로 간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설득을 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돼버리니까 아마도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런 책 줘요. 저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는 뭐 책을 선물 많이 해요. 네. 네. 특히 최근 들어 저는 이 지방의 진실한 책을 참 배 나오신 분들께 많이 드리고 있어요. 아, 저도 네. 그럼 책을 보내봐야겠네요. 집에. 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전문가이고 그 분야에 어떤 프로인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건데 네. 왠지 그런 분이 얘기해주면 이 각인이 싹 되면서 그걸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너는 왜 채식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심도 있게 설명은 하지 않아요. 그냥 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안 먹는 음식 중에서 청취자 여러분 잠깐 들어주세요. 뱀 있잖아요. 뱀. 네. 네, 뱀. 이 뱀 이러면 아무나 다 먹진 않거든요. 네. 못 먹죠. 그리고 제가 네. 저에게 왜 고기를 안 먹어? 하는데 제가 이제 아주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뱀을 먹나요? 그러면 얼굴까지 찌그려가면서 안 먹는데요. 네. 그리고 제가 한번 다 말 없이 쳐다봐 주는 거죠. 네. 그분을 싹 쳐다보면 더 이상 저에게 왜 안 먹냐고 그리고 권하지 않아요. 네,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네요. 저도 한번 네. 써먹어 봐야겠네요.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책을 좀 권해주고요. 제 지인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저와 관련이 있는데 배가 볼록볼록 나오시고 막 이러면 저는 주로 책 선물을 하고 있어요. 저는 특히 황성수 박사님 책도 선물을 네네. 좀 현미밥 먹으라고 네네. 책 선물을 좀 하지만 최근 들어 저는 이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암 환자 그리고 심장병 중증이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입원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선 병원 입원도 하지만 이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어떤 생활을 하면서 이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이 골드웰 선생님이 여기 책 속에서 막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게 한 일주일만 하더라도 금방 바뀔 수 있음을 환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정말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셨거든요. 제가 얘기를 막 한다고 해서 상대편이 신뢰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지만 이분은 무려 클린턴 대통령을 완치시킨 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병 가진 분이 안 하시면 좀 병을 낫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최지은 선생님은 21살? 네, 21살이죠. 네, 채식을 하시게 됐고 최근 한 3개월 전부터 비건 시작을 했는데 4개월. 네, 4개월 됐고요. 네. 골드웰 선생님의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이란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어떻게 되셨나요? 저의 식습관을 이 책을 읽고 나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굉장히 많은 견과류를 먹고 있었고 아무리 채식을 해서 동물성 지방은 먹지 않더라도 저는 식물성 지방은 꾸준히 섭취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 보면 좀 과다했을 수도 있어요. 디저트가 당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견과류로 디저트를 만들어 먹거나 코코넛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보카도 이런 것도 그런 식물성 지방들을 되게 많이 먹고 있었구나. 내가 채식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었구나. 특히 올리브유 이런 기름 종류를 되게 많이 먹고 있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기름을 요새 정말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빵집에 가도 왜 보통 빵들은 기름 뭐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기름이나 비정제 원당 건강에 쓰면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요새는 소금이랑 물 이스트 이렇게만 들어가는 치아바타 이런 거 있잖아요. 현미 치아바타 이런 것도 있고 빵이 먹고 싶을 때는 그런 걸로 찾아 먹거든요. 기름에 대해서 조금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음식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들어가 있나 이런 것도 좀 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막 뭐 비건 빵이라고 해서 이게 다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은 이제 별로 안 들어요. 요새는 현미밥이랑 기름 없이 해서 먹을 수 있는 나물 반찬들 그리고 요리에서도 기름을 안 쓰고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이 책을 읽고 지방에 대해서 식물성 지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채식을 하는 분도 또 채식을 하지 않는 분 모든 분들이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하거든요. 최지은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채식을 하지 않을 때와 또 채식을 할 때 그리고 비건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건 가공식품 정제된 통곡물 이런 것들은 채식인이라고 해서 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 보면 그런 식품들을 또 골고루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홍 제품이죠. 네. 홍 제품. 또 그 우유 맛, 뭐 치즈 맛 나는 그런 제품들. 또 비건이나 뭐 이런 채식인들을 위한 가자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또 그런 것들도 다 얼마나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채식을 하긴 하는데 흰쌀밥에 흰 밀가루 먹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별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안에 편승에서 이렇게 생활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채식을 하시는 분들도 이 12개명을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데 몸이 이렇게 좀 비만인 분들 막 계시면 반드시 이런 걸 섭취하고 계실 거예요. 네. 특히 미국이나 이제 먼저번에 강신원 선생님이 나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보면 채식을 하는데도 살이 많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마 호주 유럽, 분들도 그렇죠? 그렇다고 네. 들었어요. 유럽에 나가면 그런 네.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네. 경우는. 예, 근데 선생님은 이제 먼저 나왔던 그 강신원 선생님은 미국을 많이 가시니까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국내에서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채식을 지향하고 채식을 하고 싶은 분들께는 꼭 이 12개 명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정제된 것들은 먹지 않는 그런 채식인으로서 네. 시작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책을 읽고 나서의 선생님의 소감은 종합적으로 뭐 어떤 느낌이었나요? 건강 관련 서적을 읽었을 때 받는 느낌이랑은 조금 달랐던 게 이 SST 박사님께서 엄청나게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하셔서 와 정말 이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셨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오래 공부하셨고 연구하셨고 이렇게 실험을 12년간 실시하셨고 거기에 따른 호전되는 결과 좋은 결과를 보셨고 하셨으니까 아, 이 정도로 강하게 나오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을 끊어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처음에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좀 느끼게 됐죠. 아 이렇게 본인이 직접 실험하고 연구하셔서 결론을 도출했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자신감을 얻으셔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정말 읽을 만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궁금하면 읽어보시는 수준이 아니고요. 저는 꼭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 읽으세요. 다 읽어주세요. 네. 네. 다 네. 읽으셨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지은 선생님, 혹시 네. 이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 동생이요? 우유에 코코볼을 말아먹는 제 동생이요. 네, 아. 저는 제 동생이 네.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 잔소리를 너무 싫어해서 그것도 잔소리로 알아듣거든요. 이런 거 아무리 나쁘다고 해봤자 자기 입엔 맛있는데 그 어린 제 동생이 지금 초6이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네. 그래서 한창 그런 불량식품에 정말 많이 눈이 뜨인 아이고 입맛이 정말 정말 초딩 입맛이라서 얘를 정말 이 책을 얘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정말 주고 싶어요. 네.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선물해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영화를 볼 수 있을 나이는 네, 있거든요. 되죠. 네. 그래서 영화를 동영상, 네. 지방이 몰랐던 진실 이런 거 관련해서 몇몇 가지 동영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책보단 네, 동영상으로 동영상을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네, 영화를 볼 때 팝콘이나 콜라 대신 네. 맛있는 우리 전통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해서 제가 준비해야겠네요. 네, 현미주먹밥 또는 김밥 네. 이런 거에 준비를 하고 과일을 준비해서 영화 보는 내내 그런 거를 좀 먹는다든가 아니면 영화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하면서 네. 영화를 초등학교 6학년이면 영화를 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영화 괜찮네요. 생각을 못했어요. 영화는. 네, 영화를 보여주면 이게 네. 동영상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영화가 정말 많거든요. 이런 지방이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 그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희 이희철 선생님의 강의를 듣기에는 어린이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선생님 이희철 선생님이라고 배지 닥터 선생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아이들 학교 급식에 우유가 정기적으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걸 들어가는 걸 굳고 반대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의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들려주고 네. 아 그걸 보여줬는데 좀 난이도가 동영상이 좀 높다 싶으면 제가 동생의 그 격이 얼마큼인지 몰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동영상이라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네. 통해서 동생이 재밌을 만한 것들로 이제 구성을 해서 가고요. 특히 이제 그 동영상 중에 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네. 되게 짧은 동영상 편집인데 그런 것들은 제가 줄게요. 그 맨이라는 거는 지구에서 이 인간들이 얼마나 동물이라든가 또는 그 많은 것들을 학대를 하고 파괴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짧은 동영상이거든요. 네. 일단 동생한테는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요즘 아이들 중에 밥상 위에 이 생명체가 올라오면 밥을 거부하는 친구들의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줄 때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재밌어하는 네. 수준으로 주면 제가 동생이 코코볼을 먹는 우유에 코코볼을 먹는 동생도 지은 선생님처럼 현미밥을 먹을 수 있는 거가 있고 특히 이제 동생에게 주먹밥이나 맛있는 현미김밥 같은 걸 왜 해주라고 하냐면 그런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엄마가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부터 책을 읽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아직 저는 이제 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인지는 몰랐는데 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네. 엄마의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최지은 선생님은 엄마에게 먼저 이 지방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이나 또는 여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네. 이런 책을 먼저 엄마에게 선물을 해주시고 엄마가 결론은 그거를 느껴서 아이에게 통곡물 위주의 어떤 식단을 준비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 이러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뭘 네. 먹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전적으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네. 이제 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책 선물을 엄마에게 이 지방의 진실과 우유 여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걸 엄마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생과는 만났을 때 그런 재밌는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들이 많은데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그 네. 맨이라는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그거 보면 굉장히 인간의 최악의 그런 못된 짓, 나쁜 짓 뭐 이런 건 다 즐기고 있는 그 매니 한 명 나와요.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네. 이런 거를 보면서 동생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엄마에게 책을 먼저 특히 그 우유와 관련되어 있는 거는 여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책을 엄마에게 먼저 선물을 네. 드리면 동생은 식단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렇게 지방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셔서 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아쉽네요. 말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닙니다. 게스트로 오신 최지은 선생님의 이런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더 재미있고 또 다른 청취자분도 네. 또 나오셔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렇게 최지은 선생님이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드려요. 제가 책을 읽고는 싶으나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책도 꼼꼼히 읽을 수 있게 됐고 또 제 식단도 한번 반성하게 됐고 그런 점에서 너무 좋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당신이 몰랐던 지방의 진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지은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몸과 마음이 일상에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지고 예뻐지길 바래요.